냉탕보다 시원하고 온탕보다 화끈한 청년들의 문화 토크 문화 대중탕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아 힘들어요. 새로운 게스트가 또 오셔서 그런지 말도 좀 많아졌고 네. 저희 방송에 늘 고질적 맞나? 네. 고질적 문제 네. 반복되는 말 맞아요. 그리고 절름발이 네. 편집을 맡아주신 정 PD가 게을러요. 아니 진짜 내가 잘할 줄 거라 믿을 거라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절잖아. 잘 못하니까 이거 잘 편집해주세요. 네 부탁드릴게요 제발. 네 아무튼 코너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문화에 관해서 거침없이 말해보는 코너죠. 자, 문화는 문학, 미술, 음악, 만화, 영화, TV 모든 게 될 수 있고요. 전문성은 없어도 공감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자소설이라는 자소서 기반의 남이 쓴 자소서 기반의 토크쇼를 했다가 무단으로 예 무단으로 아무거나 사람이나 취업 스펙업에서 긁어가지고 했다가 고소미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접고 가져온 코너인데 저희가 힘들어졌죠. 폭탄 논리가 돼가지고 네. 저번 주에 네. 제가 너무 무리해서 준비해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도 좀 힘들어졌어요. 네. 그 기준치가 높아져서 레포트 쓰는 줄 알았습니다. 원고 준비하는데 아 오늘 네. 진짜 준비가 어마어마하세요. 그 나름의 퀄리티 있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사교양 최고인 것 같아요. 시사교양 역대라고 해봤자 몇 개 안 되지만 맞아요. 시사교양 되게 네. 놀라실 것 같은데 시사교양의 수준까지 끌어올려 가봅시다. 네. 저는 신문기사를 많이 참고했고요. 물론 이런 거에 정리는 사실 나무위키가 제일 잘 돼 있어요. 맞아요. 네. 이런 나무위키가 아니면 이런 할 수가 없어요. 잡다한 기록은 누가 안 해주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거 참고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해보죠. 우리 패널분들 잼 라이브 해보셨습니까? 잼 라이브? 네, 며칠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네, 좀 네 저도 해봤습니다. 네. 잼 라이브가 뭐죠? K양 간단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그냥 여기 원고 말고 보지 말고 진솔한 얘기를 해요. 네. 진솔한 얘기를 원고는 제가 읽을 거예요. K형 진짜 뭐하시는 분이야. 네 그냥 느낀대로 잼 라이브 제가 해봤을 때 12문제 정도 이렇게 문제를 준비해주면 실시간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퀴즈를 맞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금이 있으면 이제 1등한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나눠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요즘 유행이에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폰 게임이고 일종의 라이브 방송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문제를 푸는 퀴즈쇼가 휴대폰으로 퀴즈 죄송합니다. 또 저러요. 편집해 주세요. 거짓말을 자꾸 하려니까. 휴대폰으로 퀴즈쇼를 하는 건데 그 참가자가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 휴대폰만 있으면. 자. 그래서 이 지성을 겨루고 1등을 하면 상금을 받는 이 퀴즈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퀴즈쇼의 최종 진화형인 모바일 실시간 퀴즈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본론에서는 모바일 실시간 퀴즈쇼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모바일 실시간 퀴즈쇼의 역사 짧아요. 1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겠죠. 한국의 모바일 실시간 퀴즈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 네. 우리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배경식이 잠깐 필요하겠죠. 우리 그리고 그렇죠. 청취자분들께서도 잼 라이브나 뭐 더퀴즈 라이브 같은 앱을 한 번도 사용해보시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들어보지도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모바일 실시간 퀴즈쇼란 정해진 시간, 보통은 점심시간에 많이 합니다. 직장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혹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퀴즈쇼에 참가해서 상금을 걸고 10문제 내외의 문제를 푸는 방송 혹은 게임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참여 가능하고요. 일반적으로 보기 3개의 객관식 문제를 풉니다. 그걸 12문제를 풀고 우승자끼리 상금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 상금이 걸려 있었는데 100명이 우승했다고 하면 상금은 1만원씩 나눠 갖겠죠. 네. 네. 그리고 네. 한 문제당 제한시간은 10초입니다. 그래서 게임 시간은 12문제 정도 푸니까 한 15분 정도 나오고요. 네. 보통 정답 바꾸기는 안 됩니다. 내가 1번으로 선택했으면 1번으로 쭉 가야 해요. 빠꾸 없어요? 빠꾸? 네, 빠꾸 없어요. 노 빠꾸. 그리고 네, 채팅창으로 자유롭게 의견 나누면 가능합니다. 자, 누가 와도 답이 1번인데 2번이라고 채팅 치고 우리 치는 네. 거예요. 네. 페이크 치는 거. 겐스에 넣고 네. 큐플레이 예전 그 퀴즈에서 많이 해 봤죠. 네. 그런 낚시와 그 드립들. 그러니까 아프리카로 퀴즈쇼 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아프리카나 트위치 방송처럼 진행자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하기도 합니다. 진행자가 댓글 읽어 드릴게요 하면서 예, 누구 님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거. 네. 문제는 상식 위주입니다. 네, 당연히 네, 뒤로 갈수록 어려워지고요. 요즘에는 후원 기업에 관련된 문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잼라이브라는 우리나라 그에서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실시간 퀴즈쇼에서는 지난 화요일 방송에서 캐리비안 베이가 후원사였는데요. 캐리비안 베이의 광고 슬로건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름엔 캐비지. 뭐 이런 게 문제야? 씨. 우리도 광고해주네요 지금. 네, 여름엔 캐비지. 네, 조세호 씨가 광고했다고 뭐 이런 얘기 했는 게 제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자, 이 모바일 실시간 퀴즈쇼가 네. 언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이 원조인지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수치적으로 한번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처음에 이 모바일 실시간 퀴즈쇼라는 플랫폼을 시작한 거는 미국의 인터미디어 랩스사가 개발한 트리비아 HQ라는 앱이에요. 네. 출시일은 1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8월에 출시되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핫한 그러네요. 네, 진짜 문화, 아주 네. 지금 아직 움직이고 성장하고 있네. 따끈따끈. 그렇죠. 잘 될지 망할지 아직은 아직도 판가름나지 네, 아직 판가름나지 않은.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하는 사람도 회의적인 사람도 많고. 그럴 것 같아요. 오늘 그런 얘기는 하진 않을 텐데. 아무튼 자 상금은 트리비아 HQ입니다. 상금은 최초 $250 한 하나로 28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5,000 하나로. 네 기본이 $5,000. 네. 20배 올라왔네. 네, 560만 원 정도 하나로 걸고 하고. 일요일이나 휴일에는 상금이 뛰어요. $25,000 2,800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최대 $40,000까지 나왔어요. 와. 4,470만 원이죠. 그리고 제작자는 앞으로 얼마예요? 천만 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11,850만 원까지 네. 올라갈 거라 예고했습니다. 진행자는 미국의 코미디언인 스캇 로고프스키. 로고프스키. 폴란드계네 이름이. 예. 오. 제가 좀 이런 거 알죠. 저도 해외에 살아봤기 때문에. 예. 이게 이름에 W가 들어가고 SKY 예. 보통 이게 동유럽계 슬라브계니까 예. 그럼 W를 V로 읽어요. 예. 스캇 로고프스키. 또 말 전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원조여서 12문제를 풀고요. 일요일 12문제를 풀고 아까처럼 우승자끼리 우승 상금을 나눠 가지는 방식이에요. 근데 그 일요일이나 휴일에 진행하는 거는 최후의 1인까지 한 명만 네, 한 명만 남을 때까지 몰아주기. 하는 거. 네, 몰아주기. 아, 진다.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문제를 네네, 내는 거예요? 네. 문제 은행 거. 괜찮다 이거. 그렇죠. 네. 문제를 많이 준비해 놓겠죠. 그럼 위해서 동접자 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평균 60에서 160만. 와, 진짜 많다. 진짜 많죠. 미국에서 많이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이거를 진행을 하려면 휴대폰 번호 인증을 해야 된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2만 사람들 다 인증을 받아야 하는 네. 거잖아. 그러니까 핸드폰을 두 개, 세 개 쓰는 사람이 없진 않겠지만 적겠죠. 그러니까 그쵸? 거의 1대1로 봐도 돼요. 이용자 수를. 그리고 미국이니까 네, 우리나라처럼 그쵸? 이게 모바일 그 연결 상태, 연결 상태, 네. 와이파이나 이런 게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대단한 거죠. 네. 한국에서도 이렇게 못할 네. 것 같은데. 상금 수령은 $20부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로 뭐 20번 우승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특징은 역시 원조예요. 원조. 이 트리비아 HQ가 이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 게임 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면 디자인이나 테마 이런 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트리비아 HQ 이후에 나온 앱들이 이걸 다 따라했어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형식이나 그 그래픽 디자인까지 다 똑같습니다. 진행자도 네. 나오는 그 구도가 네네. 똑같아요. 구도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앱들이 열심히 베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 트리비아 HQ는 중국에 가서 또 대박을 터뜨려요. 이게 2017년 12월, 그러니까 2017년 이게 2018년 1월이라고 나온 데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100만의 위너라는 여러 개가 있지만 100만의 위너라는 앱이 현재 1위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왜 어마어마하냐면 이 100만의 위너가 1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상금을 엄청나게 올렸기 때문이에요. 이 전에는 역시 중국. 예, 한 천만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내가 아까 검색해보니까 1,200만 원 정도 되는데 첫 회에 100만의 위너가 첫 회에 상금을 102만 위안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 하나로. 네. 그 여기서 사람들이 확 몰린 거죠. 근데 역시 중국 대륙의 스케일은 다릅니다. 그렇죠. 중국 스케일. 동접자 수가 400만 명. 장난 아니죠. 400만 명. 아, 거의 부산시 하나 들어간 네. 건데. 400만 명이 휴대폰 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엄청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이 모바일 실시간 퀴즈쇼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한국에서는 어떤 게 유행인지 또 봐야겠죠. 네네. 네. 한국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크게 가장 인기 있는 앱 3개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앱을 빠르게 비교하고 바로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국에서 가장 인기 많은 건 잼라이브, 그리고 더퀴즈 라이브, 그 다음에 페이큐라는 방송들입니다. 페이큐는 파티라는 그 팟캐스트 앱 내의 방송이고요. 여기서는 페이큐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개발사는 잼라이브는 스노우, 우리 스노우 카메라로 유명하죠. 그 스노우가 네. 맞고요. 그 다음에 더퀴즈 라이브는 MBT라고 그 캐시 슬라이드 네. 네. 네. 캐시 슬라이드라는 앱을 개발한 내가 이 더퀴즈 라이브 개발사입니다. 그리고 페이큐는 NHN 엔터테인먼트 네이버 네 네이버 한 게임 네네. 그래서 잼라이브랑 페이큐 둘 다 네이버 계열사에서 개발하는 비슷한 네 아니에요? 맞아요. 비슷해요. 네. 맞아, 맞아. 비슷해요. 그리고 잼라이브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시됐고 2018년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자, 상금은 잼라이브는 최소 2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나왔고요. 네. 1000만원은 스폰서가 없었을 때 신한은행이나 코카콜라가 나왔을 때 1000만원 들어갔고 캐리비안 베이 탄 것처럼? 네 그렇죠. 근데 캐리비안 베이는 상금이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아무튼 네. 새끼들 많이 좀 쓰지 진짜. 자, 더퀴즈 라이브는 최소 100만 캐시 최대 1000만 캐시고요. 얘네도 스폰서 이마트 그 다음에 유진투자증권이 붙었을 때 좀 상금이 올라갔어요. 페이큐는 최소 100만 포인트 최대 1000만원 포인트까지 상금은 비슷비슷합니다. 네네. 네. 그 메인 진행자도 볼게요. 잼라이브는 소위 방송인 소위 잼아저씨라고 불리는 김태진씨가 진행하고요. 연예가 중계 리포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퀴즈 라이브는 연예인 뭐 박슬기, 뮤지컬 배우 신고은 등이 하고 있고 페이큐는 개그맨들을 많이 씁니다. 개그우먼이나 개그맨 유민상, 개그맨 홍윤아 등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연예인이네요. 네, 다 연예인이죠. 아, 우리는 안 되는데. 네. 형식. 저희는 안 돼요. 이게 아, 꿈 깨느라. 네. 방송 맞아, 맞아. 센스도 있어야 되고. 맞아. 이게 순발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 네.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이게 네. 프로그램이니까. 네. 자, 형식은 다 비슷비슷한데 문제를 맞추는 거고 똑같이. 대신에 특별한 게 있어요. 잼라이브는 하트라고 해서 한번 틀렸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비슷한 기능이 더퀴즈 라이브에는 하트도 있고 페이큐는 날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틀렸을 때 한 번 살아날 수 있는 기능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동접자 수는 잼라이브는 평일 7만, 주말에 13만, 최대 21만까지 찍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많이 하네요. 네, 더퀴즈 라이브는 3만, 그리고 페이큐는 5만이라고 기사에 썼는데 제가 봤을 때 뻥튀기 같아요. 들어본 적이 네, 없거든요. 평균 제가 평일로 봤을 때 평균 한 1만에서 2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이게 다 성장세에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1년이 채 안 됐으니까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또 반년도 안 됐어요. 자, 상금 수령은 잼라이브는 5,000원부터 가능하고 더퀴즈 라이브는 3만원 네네. 그다음에 페이큐는 5만원부터 합니다. 아 1만원 죄송합니다. 1만 포인트부터 현금으로 환전 가능합니다. 자, 특징은 별거 없어요. 자, OX 퀴즈가 있을 수도 있고 다수가 선택한 게 답인 퀴즈도 있고 뭐 서바이벌 형식도 있고 뭐 있는데 우리 다 해봤죠? 네네. 비슷비슷합니다. 진행자의 개그나 입담 전부 다 멘트까지 대동소이합니다. 네, 자, 이 정도 들었으면은 우리가 해보시지 않은 청취자분들도 대충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문제 풀고 돈 타가는 방송입니다. 맞아요. 그걸 누구나 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자, 그래서 대중탕을 입수해보죠. 네. 자, 이제 썰을 풀어봅시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각자 플레이 소감을 한 번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뭐 K야? 네,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해보게 됐는데 네, 네.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좀 아니었어요. 그냥 저와는 조금 잘 맞지 않았다. 애초에 제가 상식이 그렇게 뛰어난 편도 아니어서 퀴즈를 많이 못 풀었어요. 석사생 아닙니까? 석사생이니까. 가방은 제일 긴데. 가방은 제일 기시네요. 상식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퀴즈를 많이 못 풀었고 그래서 짜증나고 보다 보니까 왜 굳이 그러니까 재미는 있는데 저와는 좀 맞지 않았다라는 소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받아서 해봤는데 짠 라이브를 저는 해봤어요. 나머지 어플 두 개는 안 해봤고 네. 하나를 해봤는데 저도 제 스타일의 게임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이제 따로 하고 있는 게임도 있거니와 일단은 퀴즈를 재밌게 한 퀴즈 자체는 재밌긴 한데 뭔가 이 플랫폼 자체가 약간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맞아요. 약간 좀 귀찮더라고요. 좀 귀찮아서 그게 싫었어요. 시스템이나 직관적으로 되게 그렇긴 한데 그냥 그랬다는 거. 네. 저는 나름 재밌었어요. 저는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상식을 맞아요. 나름 상식 공부가 공부, 되더라고요. 코스프레 이런 거 네. 네. 공부하는 척 하는 거 좋아하는데 한학적인 네. 척. 그래서 저도 근데 사실 열성을 가지고 하고 싶지는 않았다. 저도 이 방송을 준비하느라 해본 거고 그러니까 본인도 고통받았어요. 이 소재를 선정하고 나서 네. 끊임없이 어제 후회했습니다. 네. 진짜. 저 이거 세 개 다 해보고 다 메모하고 자료 조사하고 이랬습니다.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가져온 논의 주제는 우리가 스트리밍의 시대 돈방사수의 회귀라는 제목을 뽑아봤습니다. 제목 보기 힘드네. 기가 막히게 어려운 단어 썼죠. 회귀. 아, 네. 회귀. 네. 회귀. 회귀. 네. 돌아왔다는 거죠. 네, 네. IT 전문 리뷰 매체는 전문 매체 더 벌지는 트리비아 HQ를 트리비아 모바일 게임과 라이브 TV 쇼의 미래를 제시한 기념비적인 기록을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네네. 실제로 이 모바일 라이브 퀴즈쇼를 기획 개발한 너스 유스 포브는 TV의 미래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앱을 제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작자의 철학이 나오는 거죠. 조금 이해됩니다. 네. 넷플릭스와 유튜브, 훌루와 최근 떠오른 유수의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모두 편의성만 고민하고 있다. 그런 태도가 사람들을 정말로 게으르게 만든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는 20분간 넷플릭스에 머물렀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이처럼 우리는 이처럼 나태한 마음가짐에 필사적으로 맞서야 한다고 이제 신의 21의 기사를 제가 인용했는데 네. 그렇죠. 이제 넷플릭스가 등장하고 우리는 이제 본방사수의 중요성이 사실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죠. 요즘에는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네. 방송 끝나자마자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물론 시청률은 아직도 중요한 지표입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인기 있는 요즘에 인기 있는 방송 종영한 걸로 아는데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이제 본방 챙겨보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죠. 모바일 라이브 퀴즈쇼는 근데 본방이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아예 못하니까 네, 아예 못하고 참여 불가요. 한 문제라도 놓치면 그 회는 날린 거예요. 그쵸. 우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단 몇 초만 늦어도 그날 우승 상금은 날아가 버리는 거고. 그래서 이게 본방사수 문화의 기환이 아닐까. 그래서 이 뉴미디어의 기술과 올드미디어의 감성이 조화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패널분들. 먼저 뭐 K형 어떻게 보세요? 태양부터 먼저 얘기해봐요. 저는 생각 좀 고민해. 네. 어려운 얘기죠. 우리 면접 질문 같아요. 네. 먼저 하세요. 저는 원래 TV를 잘 안 보는데 그러니까 컴퓨터를 많이 하게 되니까 TV를 안 본 지는 진짜 오래됐어요. 맞아요. 진짜. 그 대신에 컴퓨터로 스트리밍을 되게 많이 봐요. 그렇죠. 일반적이지. 네. 네. 그래서 이게 분방 사수 자체가 귀환이라고 하나? 귀환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좀 과대해석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가요? 저는 잘 어렵네요. K형 먼저 시키기 잘했어. 살짝 정리했어. 저렇죠? 저러셨어. 예. 오면 탐험부터 다 절어야 돼. 맞아요. 본방사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일단 아까 TV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TV 자체가 요즘에 많이 안 보게 되는 이유가 특히 우리 20대 후반이나 초중반 아니면 30대도 그렇고 TV라는 게 보통의 이제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 거실에 있죠. 그렇죠. 네. 거실에 다 같이 보잖아. 엄마 아빠랑 자기 방에 TV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굳이 필요성도 못 느끼고 컴퓨터는 필요한데 TV는 두진 않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둘 중에 뭐 선택하라 뭐 네. 뭐 두겠어요? 컴퓨터죠. 전 컴퓨터요. 그렇죠, 그렇죠. 컴퓨터 더 많이 할 수 있고 네. TV로 할 수 있는 건 컴퓨터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TV에서 지금 본방 나오는 것도 컴퓨터로 솔직히 보면 볼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합법적이든 불법적인 방법 솔직히 근데 할 수 있는 거 봤을 때 근데 본방 사수라는 거 진짜 의미가 되게 희석됐어요. 진짜 지금 현재 TV라는 공간도 그 독립된 공간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유된 공간, 그러니까 거실이라는 공유된 공간에서 그 같이 봐야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지금 이제 그 우리 사회문화 시간 많이 배웠잖아요. 핵가족. 핵가족. 아, 핵가족. 핵가족을 뛰어넘는 뉴클리어. 김정은 뉴클리어 맞고 그 김씨 일가 말고 그 그냥 진짜 뉴클리어 패밀리. 어? 사회문화에 배웠던 뭐 이제 가정에 있는 그 구성원 수가 적어들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엔 맞벌이들도 많이 하시고 각자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러다 보면은 자연스레 같이 TV 보기가 어려워져서 당연히 본방 사수 자체는 의미가 좀 희석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방 사수는 여기에서 말하는 본방 사수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개인 미디어 시대가 이제 발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모바일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등장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뭔가 소식을 전하는 수단 미디어 예. 대표적인 미디어 수단인 TV 방송이라 생각했으면은 이제는 저는 모바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모바일이 솔직히 다 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핸드폰이 없으면은 안 되는 일이 더 많잖아요 솔직히. 많은 걸 못하죠. 어, 정말 많은 걸 못해요. 돈도 못 뽑아. 돈도 못낼 때도 많아요. 맞아요. 네. 그만큼 그 모든 그러니까 현대 기술의 집합체라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제 그 안에서 본방 사수의 의미를 이제 거실에서 내 손으로 가져왔다 생각하거든요. 오, 되게 평론가처럼 평론가처럼 느낌? 와, 뭐. 팟캐스트를 저도 많이 듣다 보니까 베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누가 했겠지 하여튼 어쨌든. 이제 거실에서 이게 문화혁명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서 손으로 문화대혁명 뭐야 문화대혁명 컬처 레볼루션 에볼루션일 수도 있어 이거 진화에서 레볼루션이면서 에볼루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방사수는 이제 개인의 본방사수 개개인의 본방사수로서 의미가 살아났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새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그럼 TV 옛날에 TV 많이 봤을 때 네네. 본방사수 해봤던 거 있어요? 본방사수 저는 일단은 스포츠 같은 건 무조건 라이브로 보는 게 아, 당연하죠. 스포츠는 본방이 본방사수가 제가 크다. 네. 저는 드라마. 아, 여성분들은 드라마죠. 남성분들도 분명히 네. 어떤 드라마 열심히 봤나요? 허준? 호준 중요하지. 어허? 너무 옛날에 저는 야인시대. 아예 그래요? 아, 호준이었어요. 저는 제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쾌걸춘향이랑 대장금. 대장금 라이브로 어마어마해. 라이브로 봐야죠. 그거는 라이브로 보지 않으면은 죄악이야. 맞아요. 그래서 딱 그 시간 되면은 온 가족이 다 같이 거실에 네. 앉아서 맞아요. 맞아요. 이게 딱 그 옛날 진짜 그 2000년대 초반이나 90년대 후반 가정의 모습이야 일반적인 그렇죠. 이어에서 이렇게 한복 입고 맞아. 그 상에는 이제 맞아요. 엄마가 이제 다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먹으면서 당금이 또 그 명대사 있잖아요.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난다고 하는데 왜 홍시맛이 나냐고 물어보면 뭐 뭐라고 해야 될까 봐. 근데 맞아. 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본방사수가 왜 해야 했냐면은 다음날 친구들이랑 얘기해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한 거예요. 소통. 어 소통. 또 다른 소통이야. 맞아. 내가 본방을 이번에 놓쳐도 빨리 가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으로 보면은 내일 친구들이랑 어제 김비서는 왜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예전에 그게 안 되니까 무조건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야 너 어제 개콘 봤어? 그럼 안 봤는데 이러면 이제 쪼글쪼글 네. 맞아 비주류가 되는 거야. 야 왜 안 봤어? 그럼 이제 소통 안 되고 혼밥하고 막 그래야 돼. 맞아 맞아 병신 되는 거죠. 아, 그 정도까지는 안 그래. 네. 그래서 이 본방사수라고 좀 아까 개인이라고 하셨지만 네네. 사실은 이 사회가 그 기저에 깔려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네. 그거 의미가 같이 네. 딸려오는 것 같아요. 소통하고 싶은 마음? 네. 본방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결국 내 친구들이고 내 주위 사람들이니까. 왜냐면 내가 솔직히 말해서 뭐 아까 대장금 얘기했지만 대장금 나 혼자 좋아하면 본방사수 해봤자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죠. 사실 주말에 재방송 봐도 돼요. 내가 좋아하든 하더라도 어차피 내일 가서 누가 나한테 그거 물어볼 거 아니니까. 근데 나는 조금 또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옛날이니까 예전에 그 너무 옛날이란 말보다는 네.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소통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해 소통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우리 나이 때 말고 지금 이제 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 네. 초등학생들이 뭐 그런 얘기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게 대화 주제가 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그때는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제한됐잖아요. 우리가 뭐 TV로 보면은 만화 영화 그쵸 만화 영화 나오는 거랑 뭐 음악 방송 그다음에 드라마 예. 이거 빼고는 학생들이 보는 게 없잖아요. 그쵸. TV로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터넷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 왜냐면 그때는 기능 자체가 검색해봤자 야후 이런 걸로 저희는 네이버 주니버 네. 게임하고 저희는 사실 게임을 많이 했죠. 맞아요. 유튜브가 없었던 시대니까요. 그걸 가지고 소통할 수 있었던 거는 핸드 컴퓨터로는 그거밖에 없었어. 게임밖에 진짜. 그래서 그때는 그게 대화 수단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 잼라이브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소통을 위한 것보다는 진짜 이거를 하면은 돈을 주잖아. 그러니까 혼자 혼자 의미로? 해서 그래서 그게 개인적인 의미가 요즘 더 강하잖아요. 개인주의가 좀 대두되는 사회에서는 이게 더 의미 있게 보지 그쪽에다 초점 맞추고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다른 것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또 돈이라는 것을 주기 때문에 뭔가 수단이라는 게 퀴즈고 목적은 그 돈의 획득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걸 갖춰주는 게 또 이 돈을 개인한테 주는 거니까. 그쵸.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에 관련된 얘기 또 나중에 제가 또 준비해봤으니까 더 자세히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봅시다. 네. 네. 큐플레이와 아프리카 TV 게임과 방송 사이라는 제가 제목을 뽑아왔는데 사실 이 모바일 실시간 퀴즈쇼는 게임일까? 방송일까? 라는 질문이 지금 있어요. 누가 했어요? 그 질문. 칼럼니스트도 얘기하고 저희도 좀 사실 느꼈죠. 이거 게임이야? 이건 뭐 아프리카 맞아요. 보는 거라 생각해야 되나? 저 처음에 네. 맨 처음에 했을 때 이 잼라이브를 했을 때 그 잼 아저씨라고 하시죠? 그분이 네. 저는 그게 녹화를 해올 튼 줄 알았어요. 그래서 타이밍 되게 잘 맞게 잘 해준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짜 라이브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댓글 읽어주고 막 문제 이렇게 해주고 뭐 카운트다운도 맞아요. 직접 하시고 문제도 해주고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튜토리얼인 줄 알았어. 튜토리얼 딱. 맞아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신기해. 네 맞아요. 그 진행자의 사실 역량이죠. 맞아요. 진짜 역량이기도 하고 와 기술이 이 정도까지 발전했나? 네. 저 그 생각도 했어요. 그게 그 라이브를 하더라도 그 텀이 있잖아요. 네네. 녹화 딜레이 네. 그 시간 있는데 그게 되게 짧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은 기술을 써서 돈도 많이 쓰고 뭐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이런 것까지 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하고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퀴즈 게임이죠. 우리가 한 번씩은 해봤을 거예요. 옛날 그렇죠. 넥슨의 퀴즈 그리고 후에 큐플레이라는 게임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서 OX 퀴즈 그리고 오답을 맞추는 XO 퀴즈 네. 뭐 크로스워드도 있었고 또 햄버거 쌓기 같은 미니게임 뭐 잠수함 게임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퀴즈 혹은 이제 큐플레이가 족보가 돌았습니다. 해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기출문제를 쫙 정리해가지고 정답 그리고 제가 이제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게 그래서 저도 큐플레이를 하면은 그 족보를 키고 큐플레이를 킨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 알템 눌러서 검색 누른 다음에 정답 입력하고 이런 걸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는 이제 퀴즈를 맞추는 것보다 미니게임 그리고 캐릭터 꾸미기가 주였죠. 그래서 저도 그쵸. 이 벌거벗은 캐릭터에 그 사탕을 하나 물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빨간 사탕이 되게 제일 싸고 그 국민 아이템이었어요. 그 아바타를 입히는데 아무튼 이제 또 이게 방송으로 보면은 이제 모바일 방송 그쵸. 요즘에 많이 하는 아프리카 TV 맞죠. 네 트위치 유튜브 라이브 등이 있을 거고 또 이제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라디오라서 통하지 않지만 우리가 만약 유튜브 라이브 한다 그러면 반갑습니다 형님들. 반갑습니다 형님. 인사 오지게 한번 받겠습니다 형님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희망천 형님 별보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막 네.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죠? 100% 아주 100%. 그게 짬뽕 된 게 이 모바일 실시간 퀴즈쇼죠. 그런 거 같아요. 막 댓글 읽어줘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의 요소부터 말을 하면은 그 진행자와 시청자가 있죠. 채팅으로 소통을 해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이 제일 잘생겼어요 이렇게 아 빨아준다는 말할 뻔했네. 제말에 잘생겼어 칭찬도 하고 나 오늘 너무 더워요 이런 거 댓글 읽으면서 소통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어차피 안 될 테니까 이런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아, 제가 참가한 방송에서 했어요. 농담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재밌게 소통하기도 하고 또 게임의 요소로는 나중에 한번 그 살아날 수 있는 하트 이걸 이제 잼라이브의 예를 들어서 하트를 얻으려면 목숨, 목숨 같은 거죠. 네, 그 목숨 같은 거죠. 그걸 얻으려면은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게이지가 찹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번 맞추면은 하트 한 개. 그 본 상금 걸고 하는 퀴즈쇼 이외에 문제만 맞추면 게이지가 차요. 아 그래요? 현질 안 돼요? 네, 현질 안 돼요. 나중에는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현질 아이템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건 만들면 쉬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 했을 때 우승을 했는데 네. 아 이게 좀 짜릿한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비록 한 400원 얼마 받았지만 짜릿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요즘에 배틀그라운드 있잖아요. 1대 99. 그래서 1등 하면 막 짜릿하잖아요. 치킨 먹으면은. 그렇죠. 그것처럼 이것도 1등을 하면은 확실한 보상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게임의 요소가 강렬하지 않나 강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네. 이게 게임인지 방송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미디어. 네. 뉴미디어죠. 예, 그렇다면 그 뉴미디어,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K양부터? 네. 저는 게임도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보는데 예. 막상 이 두 개가 합쳐지니까 제 취향이 아니더라고요. 오, 약간 짜장도 좋아하고 짬뽕도 좋아하지만 둘이 섞어놓으면 못 먹겠다 이런 느낌. 못 먹지 뭔요. 죄송합니다. 짬뽕 짜장을 섞어놓으면 누가 먹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리머 방송하는 것도 되게 본방으로 많이 챙겨보는 편인데 막상 이걸 본방으로 하려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지 구속된다는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러네. 아, 나 이거는 100% 이해돼. 네. 그러니까 스트리머가 방송을 하는 것을 제가 보는 건 제가 언제든지 그 방송을 보고 그쵸. 또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또 제가 나간다고 해서 여기서 오는 손해가 딱히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이거 퀴즈쇼를 하면서 퀴즈쇼를 계속 20분 동안 이걸 계속 들여다보고 되고 또 퀴즈가 엄청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집중 피로도 네. 쌓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어쨌든 간에 집중을 해야 되고 이 게임 퀴즈를 안 해도 되긴 하지만 제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은 어쨌든 간에 퀴즈를 하다가 나갔으니까 뭐 이 잠재적인 상금을 놓치는 듯한 그쵸, 그쵸. 느낌? 그쵸. 네. 네, 그 손해가 있더라고요. 뭐 물론 새로운 미디어의 탄생이고 이게 1년밖에 안 됐으니까 뭐 점점 발전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저와는 그렇게 맞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도로님? 돈 될 것 같아요. 사업성이에요? 중요한 접근이네요. 네. 중요한 접근이에요. 돈 되는 사람 이거. 네. 이거 되게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 이거 진짜로. 그렇죠. 아직 1년이 채 안 됐으니까요. 오리지널이 나온 게 돈이 되게 많이 들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은 제가 이 써놨죠.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왜 이 노래를 써놨냐면은 아프리카 TV에 관련된 이제 기사가 떴을 때 네이버나 다음 댓글을 가면은 개인 방송을 하위문화 취급하는 맞아, 어른들이 많아요. 맞아. 거기 나오잖아요. 연령대 네이버 같은 경우는 돈 쉽게 번다고. 예, 30대 돈 쉽게 번다. 애들 저런 거 보면 뭘 배우겠냐. 저급하다. 왜 저런 걸 보는 거냐. 이런 얘기들. 수준 낮다. 네. 뭐 이런 얘기하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이 봤을 때 이 뉴미디어를 적응하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라이브 퀴즈쇼도 어른들이 보면은 막 우리 엄마한테 해보라 한번 해보지 엄마 이거 60대 저희 어머니가 60대인데 한번 해보라고 싶어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면 잘 받아들이실지 아니면 못 받아들이실지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쵸? 어려우시죠. 어렵잖아요 일단. 네. 맞아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우리도 막 그 순간에 추론하잖아. 이거 1번 제끼고 2번 아니면 3번인데 막 이러면서 사람들 몇 초 안에 해야 되지? 맞아요 10초 안에 네.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이 될 것 같은데 다른 걸로 많이 개발하게 되면요. 그쵸. 네, 이게 돈이 좀 될 것 같아요. 저는 실시간 라이브 자체는 좋다고 생각해요. 발전할 수도 있고 다른 걸로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마. 경마? 실시간 경마? 실시간. 근데 경마는 이미 원래 실시간 아니에요? 맞아요. 실시간이긴 하죠. 근데 모바일로는 모바일로는 안 돼 있죠. 근데 아, 그 하면 할 것 같은데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불법. 불법 아, 불법은 불법이죠. 이미 있지 않아요? 그런 불법은 거 이렇게 있을 거예요. 하는 거?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악용될 악용돼서 돈 버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배팅으로 가니까 또 재밌네요. 이게 15분짜리 게임 한다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요거를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돈을 건다고 생각하면은 아~ 새로운 네. 새로운 게임이 나올 수 있어. 오, 그 생각은 못 해봤네. 네, 그게 내가 말한 경매 그거거든. 아~ 경마. 아~ 경륜이나 경마 같은 거를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게임을 개발하는 거죠. 우리가 네. 임의로 게임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실황으로 우리가 뭔가 중계를 해줘. 그러면 이제 불법 도박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람들 신뢰를 못할 것 같은 신뢰를 느낌이 드는데요. 애초에 이거는 네. 신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을 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돈을 걸었는데 이게 라이브라고 해서 진짜 라이브일지 아닐지 모르잖아요. 자기 돈이 걸리면은 그거를 다르게 보일 수 있을 텐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뭐냐 잼 라이브에서는 실제 방송으로 볼 수 믿을 수 있게 진행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진행자 쓰면 돼요. 그거에 맞는 포맷에 맞는 또 이제 라이브로 실황으로 볼 수 있게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포맷을 만들어 놓고 역으로 그 이용자로 하여금 배팅을 할 수 있게 하면은 돈이 될 것 같은데 낚시 같은 것도. 오 그러네. 낚시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양어장 같은 데 있잖아. 낚시터에는 물고기를 가둬놓고 키우는 거니까 어쨌든 물고기는 잡혀. 근데 막 쏘가리도 넣고 유어도 넣고 메기도 넣고 막 이런 거 다 넣는 거야. 향어 같은 것도 넣고. 그래서 뭐 이번에 첫 번째 1회차에 어떤 게 잡힐 것인가. 안 잡힌 다이 뭐 걸고 잡힌 다이 걸고 쏘가리 뭐 배팅 뭐 만 원 더 낚시 라이브로 해가지고 막 그 이벤트로 거기 물고기 안에 막 황금만지 넣고 이거 하시면은 이거 다 보인다고. 예. 자 우리 뭐야 농어 찍으신 분들을 한 명 추첨해서 네, 황금만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순금 뭐 1돈 막 이런 거요. 지금 배팅 바로 거세요. 딱. 거세요. 배팅 금액도 상한선 전에서 놓으면은 그거 그냥 괜찮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역으로 가는 거지. 발전 방향성이 되게 많네요. 근데 이게 근데 우리가 생각 아마 이 플랫폼이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생각을 한번 했을 것 같아. 근데 아마 규제가 되게 심할 것 같아요. 규제도 있었을 거고 기술적인 문제도 아마 있었을 그쵸. 거고 아마 이게 서버 비용이나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클 거예요. 예 맞아요. 연동해서 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 그래서 이게 수익이 안 난다고 하더라고. 지금 서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 서버 비용 정말 많이 들게. 실시간 연동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 진짜 네이버 같은 데나 할 수 있지. 이거는 소규모 벤처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진짜 악용하면은 정말 진짜 재밌게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데서 또 빠삭하시죠. 네, 저는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돈 될 것 같아요. 도박으로는 정말 많이 쓸 것 같은데 퀴즈랑 도박이랑 솔직히 차이는 없거든요. 그렇게 돈을 돈을 거느냐 안 걸고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결국에. 근데 상금과 상금이 배당금은 다르죠. 스택이 그러니까 점점 쌓이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러니까 도박이랑 그렇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거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재밌네요. 그러니까 천 원씩 걸고 상금 천 원씩 맞아요. 걸고 참가비 낸다고 생각 참가비 낸다 생각하면은 포인트는 실시간 라이브네요. 실시간 라이브. 네, 포인트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쳤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뉴미디어에 관련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이 뉴미디어와 규제, 이 퀴즈쇼의 가이드라인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그러네. 고민도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 라이브 퀴즈쇼가 사실 이 모바일이 최초는 아닙니다. 그쵸.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옛날에 있었죠. 네, 이 과거에 이 오늘날 모바일 실시간 퀴즈쇼와 같은 비슷한 방식의 라이브 퀴즈쇼가 있었습니다. 그 SBS에서 만든 생방송 1억 퀴즈쇼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전에 2012년에 문자로 정답을 보내면 추첨을 통해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12년 2월 17일 7회차 방송에서 상금 500만원 당첨자가 초등학교 6학년생이라는 이유로 당첨을 취소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면 논란 대박이네요. 그날 방송 초반에 당첨자 휴대전화의 명의자가 15세 미만일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라고 자막을 띄웠거든요. 참고로 파일럿 방송 때에도 5천만원 획득자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 PD는 휴대전화의 명의자가 아버지라는 게 확인되면 상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기사를 못 찾았어요. 뭐 못 받았다는 얘기도 있고 받았다는 얘기는 제가 못 봤는데 아무튼 또 이 당시에 생방송 1억 퀴즈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방통이라고 하죠? 네, 방통위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시청자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 다시 모바일 실시간 퀴즈쇼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뉴미디어를 또 요즘에 규제하고 있잖아요. 네. 왜? 누구나 또 참여 가능하니까 1,000만 원 정도의 상금이 걸렸을 때 미성년자가 단독 우승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죠. 참여하죠. 네. 고등학생, 중학생 많이 할 테니까. 그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까?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규제는 이건 제가 K양한테 안 던지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 이거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거 방통위에서 예. 규제를 걸 수 있을까요? 나는 못 건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네. 지금 이거는 방송이 아니잖아. 방송이잖아요. 방송은 라이브. 아니죠. 방송으로도 볼 수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방송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네. 매체 자체는 어플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방통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모든 방송은 제가 알기로는 방통위의 심의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 같은 것도 원래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도 문제가 되니까 이걸 제재 법적 제재를 거는 거지. 실제로는 이제 효력이 없다 뭐 이렇게 뭐 얘기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네또 네. 여기서 네 전문가 네. 나왔어요. 전문가 주의하셔야 돼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어쨌든 이거는 그냥 방송 전파를 타고 송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TV에 안 나오니까 TV에 안 나오니까 네. 그 일단은 이거 앞에도 서두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방송인지 게임인지 아직도 불분명한 네. 지금 경계에 서 있잖아요. 그쵸 그건 난 저는 솔직히 이거는 구분하자면은 방송으로는 전 안 보거든요. 이거는 퀴즈 게임 어플이지. 네. 이거는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건 누구나 방 TV 채널을 돌렸을 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네. 네네. 벌레가 들어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발전을 하면은 사실 15분밖에 안 되잖아요. 지상파나 케이블과 연계해서 방송 띄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시스템을 유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참여는 어플로 하라고 하고. 아, 참여는 어플로 하겠죠. 할 수도 네. 있고 실시간 뭐 전화 그러니까 이제 노년층을 위해서 ARS 참가 네네네.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 그대로 이 파일럿처럼 해서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할 수 할 것 같은데요. 조만간. 난 근데 하면은 오히려 안 좋아질 것 같아. 이거의 의미를 퇴색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사행성 조장한다. 결국에 이 사행성 조장한다가 여기로 직격탄을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걸 또 시세만은 다른 방송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든 어쨌든 대형 이제 미디어 CJ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곳에서도 이걸 분명히 노릴 거란 말이에요. 이미 지금 네이버에서도 진행하고 있고. 그쵸.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수익 구조가 안 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기업 위주 그리고 이제 돈을 가진 그런 주체들 위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매스미디어로 이제 큰 미디어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그런 건 말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공중파겠죠.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이게 지금 제 생각에 이게 의미가 있는 거는 자유로운 그 뭐냐 문화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용자나 그 다음에 사회자나 다양한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냥 거기 막 댓글 보면 이상한 것들 막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솔직히 그거 공중파 못 내보내요. 네, 그거는 없애야죠. 아, 어. 채팅도 이미 그걸 없애주면은 이건 이미 그 실시간 라이브 소통의 의미가 이미 사라졌어요. 그렇죠. 이게 이미 문제가 됐었던 게 마이 리틀 텔레비전. 네. 아, 기억나시죠? 아, 네네. 예전에 백종원이 나와가지고 그 꽈리고추 네. 자꾸 카메라가 움직인다고 네. 카메라 그 트레이에다가 안 움직인 고추를 이렇게 꺼놨어요. 네. 근데 고추를 꼈다고 이제 댓글이 막 올라온 거예요. 네. 막 꼬추 꼈다 이제 성적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불편하게 여긴 시청자들이 시청자 게시판에 쓴 거야. 그래서 방통위에도 그거를 고발하고 방통위에서 그거를 시정 조치하라고 내용이 내려와서 그거는 이제 고추 그런 걸 이제 쓰지 못하도록 네. 넘어가죠. 그리고 이제 PD나 이제 그 관련 제작진들도 신경 쓰이잖아요. 자꾸 솔직히 맞아요. 이런 걸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전문가적 지식이지만 예. 심할서를 쓰고 양복 입고 뭐 갔다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 프로듀사에서 나왔었어요. 뭐 듣기로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막 많이 들리잖아요. 라디오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 그래서 다들 말 조심하고 그런데 한번 걸리면은 골치 아프다고. 귀찮아.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잼라이브 자체가 지금 그 인터넷상에서는 자유로움을 대표하고 그거는 인터넷 매체적 이점을 합쳐서 낸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즐기는 건데 이거를 매스미디어 TV로 갖고 오게 되면 이거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돼요. 진짜 그러네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러네요. 그러네요. 지금 바꾸면 2번 답인데 지금 네 뭐냐 새끼야 뭐 3번 고른 후구 없지 뭐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 올라오면은 말랑카우 네. 없지 그런 거 방송에 못 내면 되잖아 솔직히 공중파에 일단 후구부터 설명해줘야 돼. 네, 나도 지금 뭐야 후구는 들어봤는데 말랑카우 뭐야. 맞아. 그리고 이제 후구 불편해서 내가 틀렸어. 그럼 나 그 후구 때문에 후구 쓴 사람들 그거 뭐 방송에 부적합하다고 이거 제재를 걸어달라고. 국민청원 또 올라가더라고. 흑두름이 없지. 맞아. 국민 게시판, 국민청원 게시판에 또 올라와. 잼라이브 성금을 올려주세요. 맞아. 상금 뺏어주세요. 맞아. 우리 또 문제를 아까, 네. 문제를 공개해주세요. 맞아. 정답 알려주세요. 네. 어 맞아. 아까 또 우리 나왔잖아요. 남의 행복 못 보는 우리 조선인들의 특징. 맞아 조선. 또 내가 불행한데 네. 네가 행복해? 상금 받은 사람 프로필 사진 보니까 초등학생인 것 같던데 조사해서 상금 알려주세요. 막 그것도 옛날 사례 여기서 나온 사례 또 조사. 맞아 맞아. 또 이런 거는 또 빠삭해가지고 막. 맞아요. 이거 이럴 때 전문적이 된다고. 가이드라인은 안 생기도록 그냥 이 자리 남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공중파로 가면 저는 솔직히 좀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공중파로 가서 좋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근데 딴지 걸만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 요새 네. 진짜 많아요. 미성년자가 그 엄청 큰 상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조금 저 생각에도 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쵸. 네. 사행성을 조장할 수 그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일확천금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야, 그 옆반에 김철수가 덕후 잼라이브 우승해가지고 100만원 받았대. 그래서 엄마 50만원 주고 자기 50만원 받아서 플스 샀다는데 이럴 수 있잖아. 아 효자다 효자. 애들 계속 이제 그것만 붙잡고 있는 거지. 엄마 나 공부 안 하고 잼라이브 할래. 막 이럴 수 있잖아. 맞아. 요즘 초등학생들 꿈이 유튜버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막 잼아저씨 보고 엄마 나 이거 진행자 너무 멋있는데 여기서 퀴즈왕이 한번 해볼까? 이럴 수도 있고. 그건 뭐 진짜 그럴 수 있는 거 같아. 이거는. 제가 아동 미술 가르치는데 애들 석사 K석사 아니 아르바이트 네. 아르바이트인데 진짜 애들이 TV는 안 봐도 유튜브는 진짜 많이 봐요. 그렇죠. 진짜 많이 봐요. 핸드폰이 더 가깝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이번에 자기가 되고 싶은 거 꿈그리는 걸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애는 그 자기가 진짜 방송하는 게 네, 자기 꿈이라고. 그래서 여기 조명이랑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마이크. 모니터 두 개 있고 그런 거 그려놨더라고요. 오, 나 조금 그런데? 아, 네. 좀 옆길로 빠져서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초등학생들 유튜브? 요즘 애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잖아요. 걔는 태어나서부터 우리랑 달라. 네, 밥 먹을 때부터 네, 밥 먹을 때부터 터치패드 다 쓸 줄 알고 맞아. 유튜브 엄청 보고 그래서 초등학생들 마인크래프트 엄청 좋아하잖아요. 양띵 뭐 또 누구죠? 양띵이랑 같이 하네? 몰라요 저는. 도티 아~ 도티 아 양띵이랑 뭐 도티 잠들 엄청 돈 많이 벌잖아요. 그쵸 메인 유튜버들이죠. 그쵸. 근데 초등학생들이 연예인 이름은 몰라도 유튜버 이름을 진짜 다 알더라고요. 그 장난감 유튜버? 오 캐리 언니? 아 캐리 언니 어마어마하던데요? 캐리 언니 연봉이 20억이라고 그러던데. 그럴까요? 받을만 하지. 장난감 소개만 하는데 그거 보고 엄마 이거 사주 이랬으면 사주잖아 요즘에는. 근데 제가 뭐지 큰집 명절이나 그럴 때마다 큰집에 가면은 조카들 진짜 어리거든요. 근데 밥 먹을 때도 애초에 이걸 안 보면은 맞아. 밥을 안 먹고 안 먹어. 맞아. 안 먹고 이렇게 TV도 연결해놔가지고 애초에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재생목록도 이렇게 따로 있고 그쵸. 유튜브도 그거를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그걸 아는지 애초에 유튜브 키즈, 채널을 만들어 네 키즈라고 해서 맞아요. 그런 되게 재생목록이 연관 동영상 뜨면은 어떤 동영상은 약간 이제 좀 애들이 보기엔 좀 그런 동영상도 뜨니까 그렇게. 애초에 그런 걸 다 걸르고 아동 전문 동영상만 연관돼서 해서 계속 뜨게끔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렇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잼라이브를 이제 연령대를 낮추는 거지. 지금은 직장인들 대상으로 해서 점심시간에 많이 배치를 하잖아요. 방송시간은 네, 네, 그렇죠. 12시 반, 12시 뭐 1시 이 정도에. 그러면 애들 급식용으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아, 초등학생 잼 라이브. 그거 안 돼. 아니야, 왜 할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열을 이용해서 자, 이거 기말고사 아~ 시즌을 이용해서 자, 5학년 초등학교 6, 뭐 고학년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다음 중 뭐 고구려 뭐 삼국시대 삼국이 생성된 아씨 생성이요? 갑자기 없는 말 하려고 없는 말로 또 힘들죠 또. 뭐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가장 먼저 건국이 이런 건국된 나라는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어필하는 거지. 자 우리 그래서 대신에 상금을 안 주고 그런 거 주는 거죠. 뭐 장난감? 장난감 뭐 이런 거 주고 후원사 받아서 이번에 캐리 언니가 소개한 장난감. 네, 뭐 캐리 언 그리고 진행을 캐리 언니를 쓸 수 있는 거죠. 캐리 언니 연봉 너무 높은데. 아 그래요? 키즈쇼스 안 나와요. 글쩍글쩍. 캐리 언니 못 써서. 초등학생. 서범이만큼 캐리 언니 쓸 것 같은데. 약간 B급 그러면은 한 이제 유튜버로 네. 성 빅 유튜버로 성장하려는 유튜브로 네. 얼굴을 많이 익힌 BJ들 네. 같은 감스트 감스트 못 쓰지 이제 감스트 MC니까 관제탑 돌리고.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나이는 어떻게 인증하죠? 그리고 애를 이렇게 해놓고 막상 엄마가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 엄마나 아빠나 그러네. 나는 애들은 일단 빼야 된다 생각해. 그거. 그리고 유튜브는 유튜브 다들 써보셨잖아요. 정말 네. 모든 게 다 있어. 맞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있어. 내가 만약에 내가 자식이 생긴다면은 진짜 유튜브 그 필터링 시스템 그거를 된 걸 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주면 정말 큰일 나. 자기 충격 받을 수도 있어요. 맞아. 제가 어렸을 때 체첸 알아? 체첸 공화국? 러시아의 체첸 공화국 알아요? 체첸? 들어보긴 했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이름만 그러니까 네. 어쨌든 네, 소수민족인데 네. 체첸이라고 소수민족이 있는데 이게 러시아랑 이제 전쟁을 했어요. 얘네가 체첸에 석유가 나는데 얘네가 이슬람교야.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어쨌든 네. 뭐 크게 보면 교회 카톨릭이라고 네. 볼 수 있어. 근데 이제 종교 갈등 때문에 그리고 석유 때문에 싸웠어. 근데 이 둘 간의 내전이 너무 잔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처형 동영상 있죠. 네. 손가락 자르고 여자 이제 젊은 여자의 턱을 살아있는데 우마치 상태에서 이렇게 썰어내고 가슴 막 도려내고 강간하는 장면 서로 이제 그런 선전전이라고 하죠. 선전전 프로파간다 네. 그런 걸 영상을 인터넷에 계속 올릴 때였어요. 아. 근데 그게 제가 초등학교 때였던 걸 제가 기억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때 외국에 있었는데 야후에 있었어요. 야후를 보고 있었는데 그런 동영상이 검색어에 올라와요. 체첸이야라고 하거든요. 보통 체첸이야 이렇게 누르면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리크라는 이제 해외 유명 그 사고 전문 그런 이제 기이한 영상들 모아놓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딱 들어가잖아요. 제3세계 영상이 제일 많아 거기. 들어가면은 그 영상들이 여과 없이 내 나이를 지금은 뭐 베리파잉 시스템 다 있긴 한데 그때는 없으니까 그냥 여과 없이 다 볼 수 있는 거야. 나 거기서 체첸 동영상도 엄청 많이 봤고 이라크 그때 인질 처형 하는 거 있었죠. 그런 것도 다 그냥 올라와요. 근데 유튜브가 사실상 그거보다는 심하진 않지만 그만큼 자극적인 자료는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솔직히 유튜브 찾으면 여자들이나 남자가 섹스하는 동영상 이거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솔직히 찾으면 찾아요. 진짜. 그리고 이게 그리고 그 영상을 그 나이 때 봐야 되는 게 있고 안 봐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유튜브는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애들만큼이나 어른도 문제예요. 어른? 그 기사 보셨죠? 어른들이 유튜브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가짜 뉴스를 엄청 보잖아요. 가짜 뉴스. 맞아.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문제일 수 있어요. 태극기 아줌마들. 네. 다 보고 보자. 태극기 아줌 할아버지들이나. 언론사 믿지 마. 유튜브 믿어. 맞아. 있어. 뉴스 대장인가 뭐 있어. 채널. 되게 유명해요. 근데 진짜 그런 거 썸네임을 받아요. 저도 엄마 휴대폰을 가끔 보면은 그런 거 친구들이 막 보내요. 막 유튜브 보라고. 링크. 우리 엄마도 유튜브 엄청 보는데 그 링크 같은 거 보내. 딱 뭐 내출혈 막 이런 거 보고 딱 보면은 되게 조악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돼. 우리보다 심해. 내용을 떠나서 썸네일부터 조악하고 막 나오는 것도 막... 무슨 박정희 사진 나오고 막 이 노래도 엄청 옛날 이야기의 폰트 막 디자인도 막 이상한 무슨 선전물 같은 걸 보는데 조회수 막 장난 아니야. 거의 막 내용 댓글도 장난 아니야. 맞는 말만 맞는 말 했네 이 자식들 막 이런 거 하고 적화넘도 척결해야지 어리, 요즘 거. 애들은 몰라요 걱정입니다 나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런 거 보면은 아 이게 애들도 애들인데 어른들이 더 문제구나 유튜브는 조금 약간 원래 그러면 안 되지만 규제가 조금 필요한 것 같아 어느 정도 컨텐츠에 대한 그 자정 능력이 좀 없어요 느끼기에 맞아 그쵸 누구나 올릴 수 있으니까 저도 당장 저만 해도 유튜브 올리고 있으니까요 그쵸 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 누구도 이거를 보지 않아 그러니까 검열을 안 해 그쵸 검열에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네 우리 또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이응 시옷 이응님 그 우리 우파의 빛과 소금인 만화가 한 분 계시잖아요 아 그분 네 누군지 네. 아세요? 네네. 그분이 또 유튜브로 요즘 난리시잖아요 개인적으로 아, 되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세요 망천님이 그분 개인적으로 네. 좀 좋아해요 거예요? 제가 막 맨날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검색해본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페이스북 포스팅 다 일일 읽어보고 유튜브 한 번씩 다 쫙 봐보고 미러링이에요 미러링. 지금 K양이 저랑 처음 만나는데 되게 이상하게 보셔서 아 걸러야겠다라는 눈빛으로 딱 쳐다보고 계셨어요 누구신지 아시죠? 정확하게 누구신지 아세요? 아는데 그게 한번 이름 적어봐요 이 사람 맞죠? 이 사람 맞죠? 에이, 맞아, 맞아, 맞아. 예, 그분 정확히 알고 계시네 예. 이 미러링 예. 전문가예요 맨날 저한테 그 이제 그 내용을 자기가 읽고 나 저한테 똑같이 해가지고 같은 문장을 저한테 보내요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냥 기분 나쁘라고 저보고 아~ 무슨 사건 터졌을 때 아 제가 이번에 그 만화가 식으로 반응 한번 올려볼게요 형 제 관점을 한번 그 사람 관점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성대모사하고 막 이분도 제가 걸러야죠 해야겠 근데 이분 이제 유튜브 구독자 2만 명이 넘어가고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저희 와.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봤어요 우리 네. 페북 맞아 제가 페북 한번 네. 이렇게 떠, 제 뭐지 피드에 떠가지고 봤었는데 네. 댓글 보니까 네. 되게 비슷한 친구도 많죠 네. 팬들이 많더라고요 어, 깜짝 놀랐어요 이 시대에 나, 마지막 남은 진정한 빈 네.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마지막 그쪽의 네. 희망 그쪽의 희망 네. 여기에 빛과 소금 약간 이런 네. 느낌 근데 이분 갑자기 그냥 또 격가지로 얘기하자면 좀 이상해요 진짜 나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해 꾸준하잖아요 네, 네. 되게 향기가 역사가 깊고 맞아요 정우성 씨를 굉장히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페르소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이분 특집 이분 특집도 한번 해야 되는데 이분 특집 해야 돼 진짜 근데 우리가 또 고소미 고소미 때문에 무서워서 우리가 또 유용한 거 아니야? 그 만화가 그 만화가 그 만화가 일본 되게 좋아하시고 네, 그분 그분 필체로 글 되게 잘 써요. 우리 망천님이 그분의 진짜 페르소나 진짜 페르소나 여기 있어. 그거 아니야? 시면을 계속 들여다보게 되면 그거 아니야 완전? 그쵸. 저도 물들었죠. 저도 그래서 그분의 사고로 볼 수 있게 되는 게 제 약간의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아니라 저도 그러니까 이해를 해보려는 거예요. 아니,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어떤 사고 구조에 어떤 논리 구조를 가지면 이런 점프가 그러니까 돼서 어떤 사람이 사람이라면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아 제가 그분의 뭐 지지자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이 재밌어요. 근데 보면 그 말을 먼저 그래서 그 말을 먼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주 들어가고요. 아 근데 볼 때마다 내가 중독돼요. 네.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을까? 그래서 항상 뭐 기사 터지면은 들어가고. 근데 약간 그게 그 서사 구조가 항상 일정해요. 예, 예.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눈물 이렇게 흥길어주고 맞아. 네. 한국은 왜 그럴까? 물을 뱉듯이죠 지금 K 양은. 맞아. 저는 이제 열심히 봤기 때문에 아는데. 저희, 네, 저희 애독자예요. 맞죠. 어둠의 팬이에요. 그분은 어둠의 팬. 팬이야. 진짜. 어둠의 사무. 네, 어둠의 진짜 사무. 어둠의 사무. 아, 우리 너무 딴 길로 샜네요. 아, 이분 진짜 이분 얘기 나중에 진짜 하고 싶어 진짜. 아, 근데 솔직히 나 고소미가 그 없어서. 만화가 특집. 네. 근데 이분 근데 저희가 만약에 같이 방송하고 싶다 하면은 흔쾌히 해주실 것 같기도 해요. 아 근데 저는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아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직접 여기 모셔서 하실 수 있겠어요? 여기요? 그 집에 가야죠. 그 집에 가야죠. 고기 되게 잘 살아요. 네 그 집 엄청 잘 살아요. 가수죠예요 가수죠. 원래 가수죠. 그거 네. 그거 가지고 또 얘기 나왔었는데. 맞아. 그 만화가. 그분 할 것도 없죠. 그분 존경합니다 진짜. 네. 아 그렇게 살아야 돼. 네. 주원은 딱히 없고. 네 주원 없는데. 이분이 퀴즈쇼 진행하면 어떨까요? 오! 얘들아, 형이야. 아, 지금 성대모사. 유튜브 보시면 아실 유튜브 거예요. 유튜브 보시면은 바로 알아요. 이건 왜 그럴까? 내가 오죽하면은 유튜브를 시작했겠니? 그거 설마 자기 얼굴 나오나요? 네. 당연하죠. 단독샷으로 이렇게 쫙. 못 풀 것 풀샷, 같은데. 풀샷, 풀샷. 이렇게 광대 아시죠? 그분 이렇게 말라가지고 광대 이렇게 딱 올라가. 못 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냐고. 아 대단하신 분이네요. 여기 모자이크만 했으면 좋겠다. 실체 그 실체를 영접하시면은 네. 더 이제 무한한 영광을 느끼게 돼요. 댓글 보면 더 이제 놀라요 이제. 그 극성 빠들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 빠들 되게 심할 것 같은데. 유튜브 장난 아니에요. 진짜. 유튜브 장난 아니죠. 그리고 유튜브는 댓글 안 달고서 열심히 공유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맞아요. 지금도 어디서 링크 퍼다니고 네. 시사만화가 이분의 뭐 사이다 발언입니다 해가지고 그 어르신들 무슨 카콜라 네. 폭력 들어간다. 등 그 짤 맨날 돌아요. 등산 모임에 등산 단톡방에 하나 올라가고 밴드에 하나 올라. 맞아. 66회 뭐 무슨 초등학교 밴드 모임에 하나 올라가고 뭐 해병 전후회 해병 전후회 향후회 이런 거. 향후회 이런 아, 향후회 분들 좋아하시죠. 아 이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나라 삶 아직 살만하다고. 이분 근데 진짜 하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 억울한 짱이야. 재밌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우리 혹시라도 방송 들으신다면 게스트 모실까요? 네, 아니 저희가 갈게요. 저희를 게스트로 써주세요. 네, 저희 게스트로 써주세요. 형님 감사합니다. 네. 아, 이 형님 나랑 동문이야. 아 그래요? 어. 어디죠? 학교 대학교. 아 맞아 맞아 대학교 동문이야. 네. 그 K대학교 시각 디자인인가 보다. 맞아 맞아. 제 팬이라서 다 알고 있습니다. 선배님 머리도 또 무릎 뼈뜨시죠 K야. 저 다음 주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K가 어딜까. 자 아무튼 우리 너무 딴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 네. 해야죠. 네. 원래 우리가 썰 풀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냥 아는 거 다 네. 어떻게든 꺼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근질근질해서 못 산 사람들이니까. 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네. 네 번째요. 네 번째요? 네. 아 이거 로마 숫자로 써있다 못 읽는 겁니까? 그럼 뭐 멍청해서 네, IV 아니에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일확천금의 꿈 나도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서바이벌 형식의 네. 퀴즈쇼도 하고 있어요. 한 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문제 푸는 네. 거예요. 네. 잼라이브에서는 실제로 300만원 우승자 3명이 나와서 3명이 나란히 사이좋게 100만원씩 나눠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사진 보고 두근두근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확천금의 꿈. 예. 이거는 뭐 영원해. 네. 그 트리비아 HQ 아까 말씀드렸죠. 네네. 네 아까 지금 정보를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현지 미국 시간 7월 22일 일요일 방송에서 250만 달러를 걸고 서바이벌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한화로 27억 9,625만 원을 퀴즈쇼 우승해서 다이렉트로 받은 거죠. 세금 떼도 25억은 받았겠죠. 인생 역전한 거죠. 그러니까 96만 명이 그때 방송에 참가했거든요. 그러니까 96만 분의 1인데 네네. 우리나라는 아직 상금이 적은 편이에요. 최대 상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래도 1,000만 원은 정도는 걸고 있고 최대 상금으로 서바이벌 방식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유행 초기니까 그 정도고 또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는 상금이 더 커질 거라고 예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상하기 쉽습니다. 상금이라는 건 이제 확실한 유인이죠. 우리가 그쵸, 그쵸. 우리가 경품 컴퓨터 준다고 하면 이거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귀찮아. 네. 사고 말지. 네. 무슨 뭐 캐리비안 베이 이용권 준다고 할까요? 안 해요. 돈 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실한 유인이잖아요. 돈이 사회상을 반영하는 것이지 아니면 아까 말했죠. 불로소득 하고 싶다고 우리 K야. 불로소득을 네.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능일지 이런 게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주제입니다. 본능. 저도 본능이라고 합니다. 저도 본능이라고. 이거는 인간이라면 그렇죠. 놀고 먹고 싶죠. 네. 식욕, 성욕, 무력.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돈이잖아. 맞잖아. 그렇죠. 이거 다 할 수 있는 게 이거는 솔직히 반박할 수가 없어요. 이걸 다 할 수 있는 게 돈밖에 없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케이 형. 저는 블루소드를 추구하는 건 진짜 누구나 시대를 막론하고 이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불로소득? 노동을 맞아요. 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다. 얼마나 달콤한 말인가요? 맞아요. 그쵸. 자고 있는데 돈이 막 2억씩 꽂혀. 와. 와, 나 놀고 있는데 통장 이렇게 계속 꽂혀. 꽂혀. 얼마나 좋아. 꽂혀. 내가 가서 또 1억 써. 근데 또 2억이 막 계속 꽂혀. 돈이 안 줄어. 맞아. 그리 어떤 기분이야? 우리 솔직히 돈 벌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쵸. 돈 벌려고 사는 거죠. 예. 네. 살려고 돈 벌고 살려고 돈 버는데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을 안 줘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 우리 계산해봤잖아요 또. 네. 이게 객관식 보기가 3개 객관식이고 보기가 3개니까 12문제 네. 이론적으로 핸드폰 36대만 있으면 매회 우승할 수 있어요. 그죠? 맞네. 네. 할 수 있다. 네. 어, 괜찮은데요? 근데 그게 사실 현명한 투자는 아니죠. 기회비용 따지면 솔직히 천만 원인데 네. 천만 원 하려고 그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천만 원도 근데 만약에 상금이 조금 더 와요. 천만 네. 못 따죠? 못 따죠. 지금은? 네.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우리가 중국이 지금 1억 벌고 미국도 막 25억 걸었잖아요. 그렇죠. 막 뭐 10억 걸었어. 그러면은 우리 한 지인들 한 50명 모여가지고 야 우리 서바이벌로 뭐... 간다. 어. 몰아주기? 네. 몰아주기해서 우리 되면은 N분의 1 N빵 하자. 괜찮은데요? 네. N빵으로? 실제로 그러면 뭐 작전 세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뭐 작전주. 그, 네. 기사가 나오기도 했고 그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여기 원고에 쓰지 않았지만 이걸 도와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사이트가 있고요. 헬퍼. 예, 기출문제 헬퍼 같은 게 있어요. 기출문제는 사실 헬퍼가 예, 있네. 공부를 하는 거고 또 기출문제가 실제로 나오기도 하니까 공부를 그것까지 좋아요. 기출문제까지 좋은데 어떤 사이트가 있냐면은 정답 선택자 실황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서 자, 1번 지금 시작했어요. 잼 라이브 시작했어요. 어. 1번 문제. 자, 보기 1번 어. 뭐 3만 명 찍었습니다. 보기 2번 어. 6만 명 찍었습니다. 보기 3번 1000명 찍었습니다. 답은 2번이죠. 픽을 알려주는 거예요. 픽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찍은 걸로 선택하면은 우승할 수 있게. 실제로 이런 사이트가 어, 있어요. 생기네. 지금 방송한 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아, 이거 안 이런 게 생겼어요. 이거 없어져야겠다. 근데 이런 걸 뭐 거기서 써보 이렇게 핵이네요.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는 저는 제작자에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 왜 그러네. 네. 어, 역시 이게 이것도 게임이라고 핵이 나오네요. 네. 되게 맞아. 신기하다.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몇 해 전에 뭐 슈퍼컴퓨터가 인간 퀴즈 이겼다. 아,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슈퍼컴퓨터까지 못 쓰더라도 이 검색 알고리즘을 잘 만들면 저도 그랬거든요. 이거 팔 때 우승하고 싶어가지고 네이버 사전 켜놓고 구글 켜놓고 네이버 켜놓은 다음에 문제 모르는 거 나면 검색해서 하나 막 맞추고 근데 저는 검색도 늦고 판단도 늦어가지고 막 시간 놓치고 그랬는데 인간은 못하지만 컴퓨터로 할 수 있잖아요. 자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거 바로 그 인식하고 검색해가지고 이게 답입니다라고 하면은 컴퓨터로 문제 풀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사실 이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돈으로 관점으로 가면은 이게 맞는 선택. 이걸로 수익으로 네. 보는 사람들에게 네. 있어서는 상금이 커지면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맞아요. 아, 한국에서 와 27억 걸면은 네. 100%예요. 100%예요. 네. 알고리즘 개발해서 그거 뭐야 한 돈 몇백만 원 주고 우승하면은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그렇죠. 떼주고 네. 수수료 네. 떼주고 내가 다 먹으면 되는데. 네. 괜찮은 장사 같은데. 되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상금도 적절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 5천만 원 뭐 서바이벌에서 5천만 원 건다. 그때부터 이제 또 언론사 폭격 들어갑니다. 맞아요. 근데 사행성 조장하는 네. 라이브 퀴즈쇼. 이 트리비아 HQ는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네. 그 이미 그 정도까지 사람 그런 정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얘네들 어떻게 그걸 막을까요? 그거 조사 안 됐죠? 그쵸. 몰라요. 그런 것까지 묻지 네. 마요. 케이야 우리한테 너무 깊은 질문하지 마.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 사람이 나 뭐 프로콘서트 우승했다라고 말 굳이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상금은 주는 거고 뭐 그거를 기술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단 한 명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냈을까. 근데 생각보다 그게 안 긴 게 아, 그 동영상이. 한 25분 정도 되거든요. 유튜브에 나와요. 근데 한 5분 정도는 인트로로 막 이빨 털고 그 MC가 한 20분 정도 문제를 푸는데 실제로 잼 라이브가 한 15분 정도 하고 앞에 대기 시간을 2분 깐다 하더라도 몇 개 안 푼 거죠. 문제를.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행성으로 좀 많이 가능성이 많이 네. 보여 벌써. 돈을 판이 커지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돈을 거는 쪽으로 그래서 갈까? 일부러라도 이 사람들이 돈을 안 올릴 수 있어. 아니면은 아예 확 이게 사실 경쟁이 단순하잖아요. 이거는 잼 라이브가 지금 천만 원 걸고 있지만 더퀴즈 라이브라는 앱에서 매회 500만 원씩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2천만 원씩 맨날 건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가겠어요? 더퀴즈 라이브로 가겠죠. 맞아요. 근데 역으로 너무 많은 상금을 걸면은 재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근데 수익 구조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광고. 예. 확실하잖아요. 타겟층이 들어가니까. 네, 들어가. 그리고 집중해서 봐요. 15분 동안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아까 뭐 말했듯이 신한은행, 이마트, 뭐 유신투자증권, 그다음에 뭐 코카콜라 이런 데서 콜라보도 하고 기업 콜라보 문제도 주고, 그다음에 뭐 신한은행 소울 어플 다운로드하면 하트 준다. 그다음에 거기에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거기에 힌트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아, 나 소울 이미 있는데. 네. 저 하나 받았어요, 하트. 네. 하트 받으세요. 짜증나, 나 이미 소울 있었어. 아, 짜증나.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기업 퀴즈. 기업 퀴즈 하면은 굉장히 좋은 게, 자, 이번에 네, 이번에 뭐 신한은행에서 출시한 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앱을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소울. 예. 그 PR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대중들한테 그쵸? 인식을 하는 게.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돈은 솔직히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사람이 돈이에요. 유저스가 돈이에요. 맞아요. 뭘 뭐 개똑같은 서비스를 해도 서버비 진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맞아요. 서버비가 엄청 많이 든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게 그리고, 그냥 맞아. 말씀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 그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 라이브 기술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라고 해요. 아, 라이브 송출이 쉽지 않은 기술이에요. 딜레이가 진짜 네네네. 엄청 적더라고요. 네. 맞아요. 거의 진짜 내 코앞에 사는 수준으로. 이게 네이버에서 중계하는 국내하고 그 스트리밍 중계도 현장에서 보는 거랑 거의 진짜 거의 한 30초? 네이버인데 30초 차이나. 근데 많이 나네요. 네, 근데 엄청 많이 나요. 야구에서 그러니까 프로야구나 스포츠에서 듣는 30초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죠. 저기 저기서 소리 지르는데 난 몰라. 뭘, 맞아 맞아. 오 이런 거 나도. 심지어 TV랑 온라인 인터넷 IPTV 왜 그걸 보는 것도 차이 나고. 이번에 월드컵 때 막 그랬잖아요. 네, 네. 이미 여기 옆에 저쪽에서 소리 질러. 있는데. 어 뭐지? 오 감동은 이제 맞아. 줄어들고. 그래서 그 아까 스포츠 배팅 얘기했잖아요. 아, 스포츠 배팅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스포츠 배팅에서 경기 결과나 경기 상황은 다 문자로 한대요. 맞아요. 원래 그 1초 타이밍에 배팅을 바꾸면은 걔네는 실시간 배팅 가능하니까 그 차이에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부담이들 볼 수 있으니까 문자로 다 경기를 중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렇죠. 바탕으로 또 배팅이 이루어지고. 이거 낚시 아까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낚시 컨텐츠 괜찮은데요. 네, 낚시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러니까 기업이 안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개인으로 할 개인으로 할 내가 시청자 1,000명인 뭐 아프리카 방송 하는 애야. 그렇지. 자, 형님들 오늘 낚시 방송 합니다. 네. 제가 뭐 여기 뭐 있고요. 자, 첫 물고기 잡 맞추시는 분들에게 자, 퀵뷰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는 이미 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걸 돈을 걸고 판을 키우면은 네, 자, 오늘 낚시왕 강태공 씨가 합방하고 있습니다. 막 이러 가지고 하면서 그 배당금을 줄 네. 자, 오늘은 현금 자 바로 통장으로 쏴드립니다. 형님들 하면서 형님은 오늘 받으신 돈 그냥 바로 네. 오늘 바로 환급 100% 네. 오늘 오늘 수익 보장이야. 100% 수익 보장 형님들 원금 보장해줄게 일단 박어 막 이렇게 네. 좋아요 추천 꼭 좀 부탁드리고요 하면서 그런 거 하겠죠. 이거는 되게 무궁무진한 그 이미 돈 냄새 많이 나요. 그리고 네.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보이고 해서 이러면 사람들 무조건 다 꼬여요.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진 않지만 평범한 20대 후반이 모여서 이 더퀴즈 라이브와 그 잼 라이브의 우승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볼 수 있을까를 논의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는데 더 똑똑한 사람들이 안 했겠습니까? 아까 뭐 K 형도 그랬고 저도 그랬잖아요. 결국 돈 걸려 있어서. 맞아. 돈 걸렸으면은 게임은 사람들은... 재미없는데 네. 돈 걸려 있어서. 맞아. 맞아요. 돈 걸렸으면 사람들은 뭐든지. 맞아요. 네. 이게 고스톱도 돈 안 걸렸으면 재미없어요. 아 진리입니다. 맞아 진짜 재미없어요. 무조건 돈이 걸리면은 다 재밌어요. 돈. 맞아 미치게 돼. 맞아 미치게 괜히 이상하고 그리고 야구 같은 것도 배팅 거는데 내가 안 좋아하는 팀인데도 막 응원하고 있고 막 그래요 진짜. 맞아. 근데 되게 웃긴 게 돈을 걸면은 그 돈이 그 큰 돈이 아닌데 만약 5,000원 걸어도 엄청 거라고 엄청 다운되고. 맞아 화가 나. 네. 진짜. 고스톱에서 솔직히 점백으로 하면은 하루 종일 쳐도 많이 잃어봤자 몇만 원 못 잃잖아요. 만 원? 만 원? 그러니까요. 만 원이면은 진짜 솔직히 분해. 기분이 나쁘고 진짜 마르고 부들부들 더해. 돈 갖고 오게 네. 된다니까. 맞아. 이게 진짜 말로서는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 인간의 그 미묘한 감정인 것 같아요. 뭐 승부 그런 것도 건데. 맞아. 승부욕 그다음에 불로소득에 대한 꿈. 네. 그게 종합돼가지고 욕망을 보여주는 그쵸. 것 같아. 그 돈은 수치로 딱 나오잖아요. 맞아. 아, 맞아. 딱 꽂혀봐. 네. 내 눈에 딱. 와. 딱. 상품권 이거 주면 뭐 하냐고 쓰질 않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그래서 다들 집에 가서도 다 까먹어도 아까 그 미국 모식이 뭐 했더라? 29억?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잘 걸려. 이름은 기억 안 나. 네. 뭐 26억? 아, 맞아. 아, 20억은 넘었어. 막 이러고. 아, 돈 씨 좋다. 아 부럽다. 네. 또 돈 있으면 쓸 생각부터 하니까 또. 맞아. 아 그렇죠. 돈 있으면 아 씨 29억 꽂히면 건물 하나 사고 스포츠카 하나 사고 아파트 그렇게, 하나 사고. 네. 맞아 그렇게 생각하죠. 소박하죠 그 정도만 해도. 어, 결론 한번 내려주시죠 이제. 예. 자 오늘 그래서 실시간 아 모바일 실시간 퀴즈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한 이런 새로운 뉴 미디어는 1년도 안 돼서 세계적 광풍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희거리를 제공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져서 재미는 사실 없었지만 은근히 상식 공부가 돼요. 제가 하나 고백하자면 그 문제가 뭐 나왔냐면 저는 그 어문계열 국어 공문 문예창작을 복수전공했는데 아 이런 학교 공개됐나? 아무튼 문예창작을 복수전공했는데 문제 중 하나가 그게 나왔어요. 문제를 맞히다 맞추다 뭐가 맞나요 했는데 나 틀렸어 그 문제. 아 너무 부끄럽더라. 내가 그거를 시간 두고 했으면은 안 틀렸을 텐데 10초 내에서 갑자기 하려니까 막 헷갈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은근히 예, 상식 공부도 되고. 어, 개인적으로 그거 정말 네. 해봤어요? 네? 문제를 맞히다 아. 맞추다는 이렇게 던져서 뭔가를 반역을 맞추다 타격을 할 때 맞추는 거구나. 네. 문제는 맞히다 맞히다죠 맞히다. 맞히다. 우리 상식 공부하세요. 우리 청취자분들 도움 되죠? 우리 도움 되고. 자 아무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 우리 관심 없었잖아요, 그죠? 네. 관심 없어도 트렌드를 놓치지 않는 청취자가 되길 바라.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를 하위 문화로 보고 무시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그렇게 되는 순간 꼰대가 되는 게 우리가 왜 초등학생들이 도티점들을 보고 열광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순간 세대 차이가 생기는 거고 맞아요. 트렌드를 놓치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걔네들은 커서 그거를 좋아할 테니까. 그래서 관심은 없어도 한 번쯤은 해보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뉴 미디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렵네요. 공고를 빡세게 준비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 많이 하셨습니다. 예, 준비를 해도 진행하는 게 어렵네요. 자, 아.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 네. 우리 케이 형 어떠셨어요 예. 오늘? 아, 저는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정말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저희 여성 게스트는 늘 환영이라서. 맞습니다. 남성 게스트는 굳이 안 오셔도 돼요. 안 오셔도 돼요. 네. 네. 그 작가님 빼고는 아무도 바라지 않아요. 그 작가님은 저희가 갑니다. 네, 저희가 네. 무조건 가요. 평일에도 가요. 평일에도. 네. 아, 택시는 좀 그러니까 전철 타고 가죠. 전철 타고. 네, 네 전철 타고 가요. 가시면 라면이라도 끓여주시고. 그분 그래도 일본. 아 일본 라면 전통 라면을 라면 진짜 맛있는 거 맞아, 맛있는 데 데려가실 걸요. 맞아 맞아. 맛있는 거 많이 드시니까. 얘들아. 형이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끝나고 우리 같이 유튜브 한번 봅시다. 그분 거. 한번 보셔야 돼. 보셔야 돼. 우리가 저희가 얼마나 얼굴 못 볼 것 같은데. 네, 포인트를 잘 잡아냈는지 아실 거예요. 네. 케이 형도 즐거우셨다니 다행이고. 토르님은 어떠셨나요? 저요. 또 새로운 이제 게스트님 케이 형도 오시고 네. 희망천님이 또 밤새. 네 밤새 밤새 집필한 예 우리 뉴 미디어 예 잼 라이브 퀴즈쇼에 대해서 좀 알게 돼서 재밌었고요. 네. 또 게스트가 자주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저도요. 네, 분위기가 많이 살아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이따가 이제 오늘 이제 개인 일정 때문에 네 이분님이 좀 늦게 오시는데 이분님 오시면 또 다시 우중충하고 그쵸. 더러운 얘기를 네.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네. 또 자극 1자극 넣어서 네 1자극 넣고 아니 다 자극일 수도 있어요. 네. 다음 방송 아직 준비가 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러운 거 다 갖고 와가지고 아무거나 얘기할 거거든요. 네. 꼭 이어폰 꽂고 들으시길 네, 강추합니다. 꽂고 들으세요. 꽂고 네. 여자친구나 부모님 그리고 자제분들과 함께 듣지 않으시길. 네 임산부도 피하시고 그 아까 말했던 작가분이 그러잖아요. 좋아요 구독 누르지 마 얘들아. 조용히 우리 숨어서 봐야 돼. 행동까지 아, 행동까지. 그래서 내가 몰랐구나. 네. 일단 같이 보시고 아무튼 저도 오늘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새로운 스튜디오죠. 네. 구분다리 스튜디오 가정집에서. 네 가정집에서 잡음을 최대한 줄였습니다. 저희가 네. 학교 동아리방에서 하다가 가정집으로 옮겼는데 좋아요. 우리 시원하고. 저 학교 동아리 방은 옆에서 북치고 창고 치고 와가지고 씨 막 문 열로 하고 미친놈들이 미친 새끼들 너무 많았어요. 네. 여기 물론 그쪽에서 저 미친놈을 보겠죠 아마. 그쵸. 지들끼리 얘기하고 떠들고 맞아요. 존댓말하고 존댓말하고 시사 같은 거 하고 있고 남자들끼리 미쳤다고 미쳤다고 네. 생각할 거예요. 네. 하지만 저희 미치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뭐 에어컨 빵빵에 틀고 네. 재밌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도 뭐 후원해 주시면 저희들 네. 스튜디오 아니 정규 방송 1회인데 벌써 후원 얘기하고 있어. 좋아요와 구독 공유하기도 눌러주세요. 이거 아, 그거 지금 하셨잖아 지금. 네. 댓글도 한번 남겨주세요. 해주시고 네. 후원 해주시면 저희 감사하게 네. 받고 또 열심히 리액션도 한번 하고 네. 미션 악플, 방송도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요구르트 10개 네. 먹는 거 저 가능하거든요. 네. 30개까지 가능합니다 지금. 궁금한 주제나 혹은 뭐 이런 거 이런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청년 고락부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해주시면 저희가 거르고 골라서 할게요. 네. 막 난민 이야기 해주세요. 이런 거 하면 저희 안 할 거거든요. 난민 잘 몰라요. 난민 힘든 사람들이죠 그냥. 네. 우리도 힘들어. 네, 힘들어. 우리도 청년 난민들이라서. 그거는 진짜 하기 싫은 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 네, 공부해야 되는 게 정말 싫거든요. 네. 저 이거 라이브 퀴즈 공부하는 것도 진짜 뒤진 줄 알았어요. 프로듀스도 정말 고통받았어요 진짜. 네. 나 그냥 TV나 볼 걸 그랬어. 자기가 재밌는 것도 공부하기 힘든데 재미없는 거 공부하는 거는 난민 같은 얘기나 페미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골 아프니까 네. 그거 안 좋아해요 일단. 맞아요. 저희 그리고 중간중간 하잖아요. 맞아요. 네. 놀리는 걸로 하지. 이거 페미니까. 아무튼 네. 자 여러분들은 새 청년의 수다 청년 구락부 함께 하셨고요. 우리 정규 방송 편성됐으니까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